세계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과 연고자들, 인민들은 인류 공동의 리상인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 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우러르면서 열화 같은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세계 17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들 개별적 인사들이 4만여 점의 선물과 382여 개의 훈장, 메달, 명예 칭호들, 그리고 많은 상장들을 드렸습니다.